뒤돌아볼 수 없는 나를 보내며 내 마음 부서진 가을비를 닮아 가는데 왠지 내 마음은 너를 보내지 않은 듯 낯설은 공허가 밀려 드는데 흔들릴 때마다 한 잔씩 마셔 취해버린 나그네처럼 서글픈 마음은 낯선 바람에도 서러움에 눈물 짓는데 떠나는 거리에서 뒤돌아볼 수 없는 너를 보내며 내 마음 부서진 가을비를 닮아가는데 가을비를 닮아